어, 왔어? 별건 아니고 네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.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, 나는 네가 날 만나줬으면 좋겠는데. 나를 진짜 내 마음 안 받아주면 여기서 뛰어내린다. 어? 진짜 뛴다. 어? 진짜 뛰어내려. 진짜로. 진짜 떨어지는 수가 있어. 뭐래? 대답 좀 해봐 좀. 야, 야 어디 가? 야! 가라 그래. 뭐하냐? 컴온!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. 내 눈을 보며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.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 하지마 네 손길이 닿으면 미칠 것 같아. 말할 때마다 내 발을 살짝 잡아 돌아서 겨우 참고 있어. 네가 아직은 아니랍니까. 쇼윈도 앞에 달라붙어 바라보고 있는 아이처럼 괴로워하며 눈을 감고 있어. 네가 너무 예뻐 보일 때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지 모르는지. Yeah. 하지 마 하지 하지 하지 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. 내 눈을 보며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. 하지마 하자자 하지마 네 손길이 닿으면 미칠 것 같아. 말할 때마다 내 발을 살짝 잡아 돌아서 빠져버릴 것만 같아. 하지마 You're driving me crazy. 하지마 더 이상 못 참을지 몰라. 하지마 Please stop baby stop being.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. 이게 한번 해봐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문도 이런 거 무리였단 말인지. 너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인내심에 함께 가지면 어때 다르지. 안 예쁘면 몰라 그렇게 예쁘게 생겨갖고 안 웃으면 몰라 생글생글 미소로 나갖고 놀아 미치겠어 돌아 보이겠어. 나 매일 만나는데 차라리 안 보면 몰라.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. 네 눈을 보면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. 하지마 하자자 하지마 네 손길이 닿으면 미칠 것 같아. 말할 때마다 내 발을 살짝 잡아 돌아서 꽉안아버릴 것만 같아. 하지마 점점 못 참겠어. 너는 나를 친구라고 하면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팔짱을 끼고 걸어 미치겠어. 하지마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은 자꾸 빨개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이젠 너무나 힘들어. Yeah. 너는 내 맘에 아니 모르니 남자는 고를 때 원래 이리 시간이 걸리니 이만하면 나 있잖아 왜 유난히 이러니. 아, 내가 너의 이상형과 그렇게 많이 다르니. 나 정말로 아주 괜찮은 남자야 I'm a good boy. 다섯 개 한 번만 세워주면 my loophole. 너는 알겠음 내 몸보다 소중한 국보. 그러니 기회를 줘 그게 내겐 가장 큰 축복. 하지마 You're driving me crazy. 하지마 더 이상 못 참을지 몰라. 하지마 Please stop baby stop being.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쳐